두 번째로는 이제 공자의 사상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공자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자에게서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공자를 주목할 것인가 이런 걸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공자의 정치 사상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그 정치 사상을 예라고 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 그다음에 그 예는 의리 할 때 의 있잖아요. 의로움, 마땅함, 그 의라는 것. 그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것. 이런 철학적인 개념들로 추상적인 개념들로 이어져 간다고 하는 순서들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그러면 책은 먼저 얘기를 좀 기본적으로 정리를 좀 해놓은 다음에 책을 보면서 제가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책에 나온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 순서로 가지고 먼저 우리가 공자의 사상은 아까 이제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세가도 중요하지만 공자의 사상은 아주 기본적으로 논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어라고 하는 책은 도대체 어떻게 되먹었는 건가? 논어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어는 우선 공자가 쓴 책이 아니죠. 공자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성서 역시 예수의 제자들이 쓴 거고 또 논어 공자가 쓴 게 아니고 맹자 역시 맹자가 쓴 게 아니죠. 그렇죠? 석가모니의 말씀을 담은 불경들도 석가모니가 쓴 게 아니죠. 부다가 쓴 게 아니죠. 다 후세의 제자들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논어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논어는 노나라에 있던 제자들 집단하고 그 다음에 제나라에 있던 제자 집단하고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자의 제자들의 제자 집단에서도 말하자면 기록이 들어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직계 제자들 그 다음에 제자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편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이제 좀 더 상세한 문헌학적 연구가 되어 있는 책들을 참조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철학사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문헌학적으로 중요한데 연구를 좀 하려면 그걸 봐야 돼요. 제가 그 일본에서 나온 책이 공자와 논어라고 하는 책을 하나 71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걸 좀 본 바가 있어요. 근데 다 읽어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 문헌학적으로 이게 공자가 논어의 학이편부터 요활편까지 다 해서 20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챕터를 어느 계열의 어떤 제자들이 썼는가, 그다음에 언제쯤 요 부분이 끼어 들어갔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놓은 책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번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공자와 논어 그런 것들에. 근데 이제 일단 논어에는 공자가 했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자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왈 이렇게 자왈. 그러니까 스승이 했다고 하는 말이 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어를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자왈로 돼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왈. 그러니까 논어 무슨 편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논어를 쭉 놓고 자왈로 이루어진 구절들이 뭔가부터 보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왈. 스승이 했다 한 말이니까 공자가 한 말. 그다음에 공자의 제자가 이제 증자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자 증자라고 하는 제자인데 그다음에 공자의 직계 제자가 한 말들 있죠. 그것이 이제 그다음에 중요한 말들이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자가 한 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코멘트 한 거 있죠. 그죠?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어진다는 것은 이런 거다. 그러니까, 자로가 대답하여 말했다. 그것은 이걸로 이해해도 됩니까? 뭐 이렇게 말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별해야 되죠. 수준을. 차원을. 그래서 공자가 한 말. 그 다음에 공자의 직계 제자들이 한 말. 그 다음에 공자가 한 말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과 언급. 일단 그쵸. 지금 제가 말한 순서가 텍스트가 중요한 순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것들을 묶어놓은 것이 논어다. 그러니까 논어는 무조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질을 가지고 있는 말들의 묶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세 가지 등급이 있다 이 말이 그 안에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읽을 때는 항상 자왈로 시작되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거는 굉장히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논어가 처음에 쓰여져갖고 이렇게 논어가 쓰여졌을 당시에 어디다 썼겠어요? 알아요? 어디다 썼어? 대나무 판때기. 목간. 그죠? 죽간. 그죠? 목간이나 죽간에 썼는데, 목간이나 죽간에다 쓰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지금 제가 만약에, 이게 목간 한 덩어리씩이에요. 그걸 썼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제본이 안 돼 있잖아요. 이걸 뺄 수도 있고, 이걸 뒤로 놓을 수도 있어요. 즉, 노노가 처음에 만들어진 목간하고 주간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텍스트 자체가 완결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이고 개방적이었다는 거예요. 편집 과정에서. 그래서 언제든지 완결된 묶음이 없었으니까 언제든지 새로운 주간 단위들이 추가되고 옛날에 써졌던 단위들이 제거되거나 재배열될 수 있었다는 것. 근데 언제 노노가 딱 확정돼서 더 이상 이 순서와 배열이 또는 내용이 딱 확정됐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답을 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하는 책을 한번 이 책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은 한번 묶으면 이걸 다시 찍을 때까지는 이 페이지 수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대나무가 있고 주간이 있고 그 주간을 갖다 이렇게 쭉 그 가죽끈으로 묶었잖아요. 가죽끈으로 묶은 것을 책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 영화 영웅에 보면은 이영걸이가 도서관에서 이렇게 칼질해갖고 도서관 그 주간들 묶음을 딱 내리는 부분 나오잖아요. 그 시대에 지금 저기 진나라 때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딱 이게 언제든지 풀어서 읽는 이가 다시 재배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여기 공자님에 관한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위편 3절이란 말이 있어요. 주역을 하도 여러 번 읽어서 그 주간을 묶은 그 대나무를 묶은 그 가죽끈이 세 번 끊어지도록 읽었다. 많이 읽은 게 아닙니다. 가죽이 후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책 공자한테 주고 세 번 끊어지도록 읽어봐라 그러면 못 읽습니다. 죽어도 못 읽습니다. 네? 한 2,000번 읽어도 종이가, 저는 일부러 막 끊어가면서 읽어도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이게, 본드가 세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그때는 가죽끈으로 묶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두어 번 읽으면 한 판씩 끊어지고 다섯 번 정도 읽지 않았나. 이렇게 다섯 번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노노는 그런 식으로 이제 형식적으로 그렇게 구성됐다고 하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그냥 막연한 얘기가 쓰여져 있겠죠. 근데 이제 공자가 했던 처음부터 노노가 자 여러분 다 모여 지금부터 노노 집필 작업에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특히나 공자가 한 말 또 공자의 제자들이 한 말에 대한 후대 제자들의 2대 3대 제자들의 코멘트 덧붙인 말들은 후대에 덧붙여진 거니까 말 그대로 지금 처음에는 막연한 이야기였겠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순서로 치면 공자가 한 말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얘기는 막연한 얘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걸 알고 싶으면 그 스승의 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코멘트한 것이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겠죠. 당연하게도. 즉 처음에는 막연한 이른바 지혜의 덩어리였는데 점차 그것으로부터 하나의 구체적인 이론을 형성해 내간 과정을 알아낼 수가 있다. 논어를 통해서. 특히나 제가 처음에 아까 공자의 생애를 보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자의 일생은 정치적인 것에 대한 아주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적인 것에 대한 정치 철학에 대한 관심으로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자가 구상해낸 어떤 하나의 국가 이론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거기서 살펴볼 수가 있고 특히나 제자들의 코멘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논어를 읽고 인용을 하고자 한다 하면은 공자의 말을 순수하게 자활로 시작되는 부분을 인용할 수도 있고 제자들의 코멘트를 인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활로 시작되는 부분을 인용을 할 때 이게 무슨 뜻인가를 궁리하고자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코멘트한 것을 먼저 참조하면서 해석을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논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해석학적 원리가 지금 거론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서를 해석할 때도 그러거든요. 한국의 그 몇몇 개독교 목사님들 있잖아요. 개독 목사님들. 기독교 말고 개독교라고 있어요. 한국에. 개신교에서의 그 말하자면 이명박 장로의 성공을 기원하는 그 개독교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개독 목사를. 그분들이 내놓는 성서 해석은 그거는 저기 무당보다도 더 낮은 거예요. 무당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종소리도 듣고 그러시잖아. 장부님도 오시고. 근데 성서를 해석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성서의 문헌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오래됐죠. 마가복음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같이 봅니다. 예수가 한 말, 내가 너희에게 진짜로 말하는데 말이지, 이거 있잖아요. 진실로 이르노니, 이 부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듣고 나서 제자들이, 선생님 뭐라고 하시네, 막 이런 거 있잖아.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같은 등급으로 놓고 해석을 할 수 없어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먼저예요. 그게 세 개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저기 배가 고프실까봐 제자들이 선생님 저희들이 먹을 것을 좀 갖다 드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따로 먹는 것이 따로 너희들과는 달리 따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했다. 누가 선생님에게 몰래 음식을 가져다 주나 보다. 이렇게 말했다.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 그때 그 제자들 보면 얼마나 찌질해요. 예수가 말한 그 음식이라는 게 영혼의 양식을 말하는데 제자들은 예수 선생님 혼자 스테이크 잡숨나 보다. 응? 우리는 사골 먹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부분 있잖아. 그건 절대 먼저 인용하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예수가 한 말에 대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한 거 있잖아. 그 부분이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제일 예수의 말을 제일 먼저 해석해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해석의 순서가 원리가.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해석의 원리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바울의 서신들. 갈라디아서부터 시작된 바울의 서신들을 참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라든가 이건 먼저 하면 안 돼. 갈라디아서부터. 이렇게 해석의 원리, 이제 제가 이제 다음에, 서아시아의 종교들, 초기 기독교, 그거 할 때 성서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제가 기본적인 사실도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논어도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와의 대화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우선권을 둬야 되는지 공자의 말에 우선권을 둬야 된다. 그러나 해석은 제자들이 먼저 시작을 했다. 제자들의 해석을 먼저 참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주자가 뭐라고 그랬나, 뭐 정의천이 뭐라고 그랬나, 정명도가 뭐라고 그랬나, 후대의 학자들이 뭐라고 한 것들에 대해서 참조를 하는 것이 순서예요. 뭐 다산은 이렇게 읽었다더라. 그거는 나중 얘기예요. 다산정약용이 어떻게 읽었는가 이런 건 나중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논어라고 하는 텍스트가 거기까지는 학문적인 텍스트일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논어라고 하는 텍스트가 이제 무서운 건 그거예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의 텍스트가 하나의 텍스트가 2000년도 넘게 나라의 관리를 뽑는데 사용한 교과서로 사용된 경우가 없어요. 논어는 근데 그렇다. 이게 그러니까 아주 아주 현실적인 의미에서의 정치적인 교과서라고 해요. 이게 논어가. 그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걸 외운 관료들이 외우고 실천을 했는지 어쩐지는 나중 일이죠. 근데 논어는 어쨌든 현실적인 교과서라고 합니다. 특히나 한나라 때, 중국의 한나라 때 유명한 황제가 무제죠, 무제. 한나라 한무제. 설기군. 한나라의 무제에 이르러서 유가, 공자의 사상은 진한시대를 거치면서부터 하나의 뽀대나는, 요즘 말로는 뽀대나는, 또는 학술적인 용어로 하면 문화적인 군주는 어떠해야 한다. 라고 하는 문화적 군주 또는 문화적 정치가의 모델을 제공하고 동시에 이 신하들은 어떻게 정사에 임해야 되고 임금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백성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담은 정치학 교재로서 채택되었다. 이게 논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한 점입니다. 아주 특수한. 이런 책 하나 써보고 죽으면 소원도 없겠어요. 천년이 뭐야, 100년 동안이라도 교재로 사용될 수만 있다면요. 뭐 죽은 다음에 뭐 쓸쓸하겠나? 뭐 착하게 살자. 뭐 빈명에 써놔도 뭐. 그죠? 이게 논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러니까 논어의 힘이에요. 이게 논어의 힘. 논어의 힘. 촛불의 힘보다 더 강하지. 논어의 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텍스트를 몰라도 논어라고 하는 텍스트를 이렇게 딱 볼 때, 아, 사상가라고, 하나의 위대한 사상가라고 하는 것이 제자 집단을 만들어내고 그 제자 집단에 의해서 편찬된 하나의 텍스트가 과연 어느 정도로까지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아주 전형적인 사례를 너너로부터 알게 할 수 있어요. 제정신인 사람들이잖아요. 성서나 꾸란이나 이것과 종류가 좀 다르죠. 그렇죠? 불경과는 종류가 다르고 굉장히 그 문화적인, 이게 종교적인 게 아니라 문화적인 넓은 의미에서 문화적인 텍스트의 위력을 논어로부터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논어는 그 동서고국의 그 어떤 철학 텍스트보다도 강력한 텍스트입니다. 읽어볼 만한 텍스트. 읽고 또 읽어서 분석을 해볼 만한. 그래서 제가 그 서양 철학을 저는 전공한 사람이지만 논어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항상은 아니지. 가끔 때로 배우고 때로 항상 관심을 갖는 텍스트는 저기 만화 장본문의 한결의 그림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만화 이런 거 정훈이도 이제 만화 연재가 끝났으니까 그런 거 항상 관심을 갖지는 않지만 가끔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경전으로 알려진 텍스트들 있잖아요. 그런 건 자기의 그것과는 관계없이 다 곁에 두고 봐야 돼요. 여러 권을 갖고 있지 않아도 좋으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것 같은 그 미야자키 이치사다 이런 거 가볍잖아요. 미야자키 이치사다의 논어, 그 다음에 성서도 그렇게 옛날식 말로 된 게 아니라 공동번역 성서 있잖아요. 오늘만 현대어로 번역된 거 성서, 그죠? 성서 다 읽을 거 없어요. 4대 복음서 정도, 그 다음에 성서, 그 다음에 꾸란도 한국어로 번역된 거 있으면, 저는 꾸란 안 읽어봤는데 그거 하나 정도, 이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서 쭉 이렇게 틈날 때마다 붙여보는 것이 이 경전들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따져서 위대한 스승들이 한 말들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사실 공부의 공부. 그래서 저는 이게 논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겠지만, 지금 한국의 대학에서 철학과 그러면 서양 철학 따로 동양 철학 따로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커리큘럼 구성이에요. 동서양 철학 구별이 있을 수가 없어. 1학년 때 일단 기본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그 일리아스나 이런 서사시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1학년 때 논리학 인문 이런 거 배울 필요 없어. 논리학은 다 급하면 하게 돼 있어. 내가 저 새끼한테 말싸움에 졌다 그럼 열받으면 논리학 책 보고 열심히 하는 거거든. 나도 그래서 그렇게 논리학 공부했어요. 제가 학부 때 논리학 시험을 보면 점수가 안 좋았어. 화나니까 이제 저 새끼 말빨로 조져야지 생각하니까 논리학을 오류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막.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 있잖아요. 호메로스나 일리아스 같은 서사시, 그 다음에 그리스 비극. 이 철학이 구별되지 않는 하는 정신과 육체와 이런 정서 이런 것들이 혼용된 구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서 논어.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서 이런 것들. 이런 것부터 공부를 해나가면,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거든. 서양, 미국 사람들은 영어밖에 못하잖아. 근데 우리는 영어 열심히 하잖아요. 미국 놈들이 우리가 영어 하듯이 한국어 합니까? 안 하잖아. 비교 우위가 높다고, 우리가. 오빠야, 우리가 더 똑똑해! 사실은! 그렇잖아. 저는 외국 사람 만날 때, 너 영어밖에 못한다고? 이런 무식한 새끼! 할 줄 아는 외국 외전 언어가 영어밖에 없어 막 갈고 그런 사람들이 뭐 그동안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거거든. 그게 그걸 문제 삼아 영어밖에 just one only one 막 이러면서 language language 막 이러면 애들이 이게 왜 이렇게 광분하나 그 I can speak three languages 이러면 막 빡 열받 그러면서 한참 막 갈기 여러분들. 한자를 10개 정도만 갈겼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하세요. 한자 막 갈겼으면서 막 이렇게, 스미마센, 막 이러면서 말이죠. 일본어도 막 해버리면 애들이 무지 잘하는 줄 알아. 우리 동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중국어나 일본어 사람들을 만나면 가벼운 인사말 정도 때리지. 이렇게 얘기. 근데 무지하게 어렵잖아. 하와이 모르는 놈들 얼마나 많이 와요. 파인 땡큐 앤드 유, 그 다음에 저쪽에서 너,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유리하다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 이름 석자는 한자로 쓸 줄 알잖아. 그 다음에 짱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예? 많잖아. 그지? 저울 음파. 주유 말 그랬더니 좀 알고 있잖아. 알고 있잖아. 일본어도 좀 알잖아. 찌개 다시 그 다음에 벤또 그 다음에 야스리 그 다음에 기레빠시 막 야마 막 다마 막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그 다양한 언어의 언어 약소국이니까 이걸 하나의 자산으로 만들어야 된다. 자산으로. 서양 사람들 우리는 너는 지금 도를 닦고 있네 이렇게만 금방 이해를 해. 서양 사람들한테 도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이렇게면 어? 그 사람들은 로드야 웨이야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 알잖아요. 거의 우리는 본능적으로 체득할 수 있어. 그러면 공부하는데 유리하다고.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 점이 많은데 동아시아 사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도 읽어봐야 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자는 기본적으로 정치 사상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임금은 임금 같고 하는 부분을 갖다 우리는 흔히 이제 봉자의 정치 사상이 정명 사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을 정자 이름 명자. 그 정명에서 이름을 분명히 한다. 이름을 분명히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너 이름 똑바로 써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표상이죠. 그죠? 언어죠. 언어. 여기서 이름을 이제 언어로 일단 이해를 한다면 이 언어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갖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름을 똑바로 한다는 게. 그러니까 명예에 어긋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때 이 명이라는 게 명예 그럴 때 이름 명자잖아요. 명예에 어긋난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짓 이게 사람이 어? 저기 뭐야 선생이면 선생다워야 되지. 뭐 대통령이면 대통령다워야지 이렇게 말할 때 그 다워야지라고 하는 것 안에 그 사람이 행해야 할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것하고 겉으로 드러난 직분, 직함, 이름이 안 맞을 때 우리는 어긋장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가리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하고 딱 달라붙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번분, 요 분. 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요 권이라는 게 이게 권리할 때 권자를 권자를 빼고 그냥 분이라고 합시다. 권자라는 말 넣어버릴 때 왠지 권세 미안할 때. 요거는 말하자면 사회의 객관적 질서예요. 다시 말해서 봉자가 정명 사상을 얘기한 것은 사회의 객관적 질서, 정치적 사회적 질서를 갖다가 똑바로 세우고 있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회의 객관적 질서를 똑바로 세우는 이런 규범들은 무엇을 통해 하느냐? 일단 출발점을 언어를 똑바로 세우는 데서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언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말빨만 그럴싸한 게 아니죠.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자가 제일 싫어하는 놈이 누구냐? 이거 하는 놈. 이 사실 이거 말고 뭐요? 교원. 교원. 교원 영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말을 교묘하게 하고 낯빛을 이상하게 하는 놈들. 그런 놈 중에 의로운 자가 드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원 영색 선의인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제일 공자의 논어를 읽어보면은 아주 빈번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좀 말만 앞세우는 놈들, 교원하는 놈들에 대해서 빈번한 공격을 합니다, 공자가.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정명하고 관련된 거예요. 말을 흐리며로써 분을,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실질적 내용인 분을 어긋장내고, 분이 어긋나면 정치적인, 사회적인 영역에서 행해지는 객관적 질서가 말하자면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통일된 체계를, 안정된 체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공자의 정치사상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부국강병 뭐 이렇게 했겠죠.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병사를 강한 병사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겠는데 공자는 공자의 생애에서 정치에 대해서 누가 경공이 물으니까 맨 처음에 한 얘기가 정명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게 공자의 생애에 있어 정치사상의 핵심적인 내용. 요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이것 역시 그러면 말을 똑바로 하고 그러니까 수사학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역시 우리는 바로 요 것으로부터 사회의 객관적인 질서를 갖다가 똑바로 해서 규범을 똑바로 세우고자 하는데 교훈을 배척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언어를 세움으로써 정치 질서의 규범을 세우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 공자는 한마디로 여기에서도 공자는 정치 사회에 대한 접근법이 인문주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초월적인 힘에 빌린다든가 왕권 신수설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언어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한다는 것. 그래서 인문주의적인 접근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말 똑바로 하는 놈들 이런 사람 우리는 윤리적 지도자 즉 군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치는 누가 해야 되냐? 군자가 하는 거다. 군자다. 군자가 하는 거야. 군자가 어떤 사람? 태희 어떤 사람? 말 똑바로 하는 애들. 그죠? 교훈하지 않는 사람. 어리석은, 저기,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교묘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군자라고 할 수 있겠다. 이거죠. 여기에서 출발을 한 거니까. 정치사상이. 그러니까, 이 공자의 사상을, 공자가 말하는 정치사상을 딱 보면은 가장 군자의 반대말이 소인이잖아요. 소인배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면? 형우 씨에게 소인배의 특징? 내용 없이 말만 번들어란 놈. 그 말마저도 교묘하게 하는 놈. 그죠? 딱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그 신하들이 상소를 올리잖아요? 상소를 올릴 때, 상소 올려갖고 임금이 마음에 안 들어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정치라는 게 말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상소를 올리면 죽잖아, 이게. 그러니까 상소를 목숨 걸고 올리지 않겠어요? 목숨이 아까운 놈들은 정치에 안 나가는 거죠. 저는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절대 정치 안 나와요, 그냥. 그냥 이렇게 들판에서 이렇게 몸을 널고, 옥녀를 찾아서 몸을 널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지. 그래서, 여기, 매천 황현이 쓴 책이 뭐가 있습니까? 매천 야록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보세요. 매천 야록인데 야예요 야. 야는 어디에서 썼어요? 들판에서 썼다고 그래서 야록이죠. 근데 야록은 오늘날로 치면은 비하인드 스토리쯤 돼요. 정록이 아니라 야록이에요. 정 발을정의 반대말이잖아요. 선 이 조선시대는 이 군자를 갖다 조선시대 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선비라고 불렀던 선비사자 선비는 야록을 쓰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선비는 문집을 씁니다. 선비는 가령 권근이라고 조선시대 초에 권근의 아우가 양촌이잖아요. 양촌이 권근의 문집이 양촌집이지 양촌야록이 아니에요. 매천 황현이니까 매천야록이잖아요. 그죠? 매천집이 아니라 매천야록이죠. 자기가 매천야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양촌집은 선비가 쓴 거고 매천야록은 선비가 쓴 게 아니에요. 즉 자기가 쓴 텍스트에 야록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이 사람은 자기를 선비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선비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정치 공적인 퍼블릭 에어리어 정치 세계에서 나는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나라를 위한 충정에서 그 사람이 자살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천야록의 식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식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매천이 뭐라 하냐면 글을 아는 자로서 식자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했는데 요 식자를 저로 이렇게 선비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 그거는 아니라니까. 그냥 방금 전에 내가 말한 것처럼 들판에서 이렇게 옥녀나 찾아다니면서 글줄이나 익힌 사람들이 식자예요. 선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선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쓰는 글에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책 제목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야록을 내가 쓴 건 야록이고 나는 식자다 이렇게 말한 건 우리가 매천이 그 사람이 하는 무슨 말이든지 공적인 정치적 담론이 아니에요. 우국충정에 사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더러워서 그러니까 매천 야록 황현이 음독을 한 이유는 더러워서 죽은 거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건 어디서 통해서냐? 이미 이 육아의 전투에서 이 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은 분자도 언을 똑바로 하는 거고 분자와 마찬가지 사도 언을 똑바로 하는 거고 언을 똑바로 한다는 거 하는 것은 뭐냐면 문체를 반듯하게 한다는 것을 말해요. 문체를. 문체를 반듯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자기가 쓴 책의 제목부터 딱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조지 정조인가? 정조. 정조가 누구죠? 그 박지원이나 이런 애들이 니네들 요즘에 이상한 걸 읽고 이상한 걸 쓴다며 적쳐버리잖아요. 문체 반적이다. 왜 애들이 쓰는 글하고 읽는 책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그거는 성리학, 조선, 그러니까 유학자의 직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한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이들은 자기네들이 쓴 걸 그냥 집요해요. 사서 삼 경 그러죠, 그렇죠? 경, 또 서, 사서, 그러죠. 조선시대 사람들이 아무리 잘난 인간이라 해도 자기가 쓴 책에 경이라든가 서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집이에요, 집. 집, 조선시대 사람. 그죠? 율곡이가 쓴 게 성악십요 있잖아요. 성악십요. 그럼 어마어마한 책이 아니라 요약집이에요, 요약집. 오늘날로 치면, 파이널 최종정리 요약집, 수능 대비 최종정리 요약집, 요, 성악십 요잖아요, 이거는. 창작이 아니에요. 집이 창작이에요. 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성현들이 쓴 텍스트에만 붙일 수 있어요. 사서 삼경. 서하고 경이 같은 급이거든요. 근데, 유뚜껑이라는 놈은요, 비둘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지가 비둘기의 생태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글들, 목합경이라고 이름을 딱 붙여놨다고. 거기다 경을. 그러니까 경을 경멸하는 의미에서 쓴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애가 발랄하긴 한데 육아의 전통에서는 나쁜 짓을 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보게. 그 다음에 담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담배 연자를 써서 누군가 그 당시에 실학자 중에 연경이라고 담배에 대한 책이다. 연경이라고 이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을 붙인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유가적 전통에서는 싸가지 없는 짓이죠. 정조가 가만 안 놔둔 분이 개시들 다 와있거든. 손모가지 다 분질어버려. 이게 문체 반전이에요. 이게 근데 단순히 정조 때 일어난 정조에 열받으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언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칭 붙이기에 목숨을 거는 거라. 이게 흔히 말하는 대로 선비의 전통이에요. 이게 선비의 전통.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선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언어에 대한 거의 목숨을 걸 언어에다가 가치를 딱 부여하고 실존적으로 목숨을 걸어서 언어를 챙기고자 하는 이 태도. 이게 교훈으로 빠지지 않는 선비의 기본적인 나갈이에요,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자가 강조한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공자의 사상에 있어서 정명 사상에 이어서 이런 것을 파생적으로 교훈을 경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셔요. 이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그 뒷담화 까는 것 같아서 제가 그리고 그걸 읽고 막 광고하는 건요 텍스트를 읽는 암흑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그 영구와 로봇집과 이런 영화 보고 막 영화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영화 있지 영구와 로봇집과 그다음에 옛날 있었어 그 실사 애니메이션 섞어갖고 개그맨들 동원해갖고 영구가 찍은 영화 있어 후배 개그맨들 무료로 나오고 아 저기 뭐 옥동자도 나온 영화 있었잖아 그런 거고 명화야 막 이렇게 말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텍스트라고 하는 게 이 육아 전통에서 어떤 급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요런, 야짜 붙은 텍스트 즐겨 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야짜 붙은 텍스트, 오늘날로 치면은 저거는 야동과 비슷한, 몇천 야동인 줄 알았어요, 전 처음에. 자, 그러면 공자의 사상에서 이제 발을정, 이름명, 정명사상이 정치적인 어떤 이론으로서 제출되었는데, 이것을 하려면 올바른 규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것이 정치를 그러면 이름을 바로 세웠는데 이 이름을 바로 세운다는 건 예를 바로 세운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로서. 정치를 예로서 한다. 근데 예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장래 지내는 절차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라고 하는 것과는 두 가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장래 의식 절차 이런 것처럼 의식 절차를 가리키는 뜻이 있고 의식 절차를 가리키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공자님이 음악을 듣고 즐거워했다 할 때 락 질서를 가리키는 것이 있죠. 요거는 하나의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는 이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예의가 바르네 이렇게 말할 경우에 인사를 잘한다 그럴 때 실천적인 겉모습이잖아요. 뭐 손 모으고 인사를 아이고 유치원 그 버스 내려가고 애기들 좀 막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너무 낯가지고 그냥 특정한 아이들은 이렇게 돼 인사도 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꼭 근데 뭐 선생님 안녕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걸 한다. 형식적인 측면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의 절도와 질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요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요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이론적으로는 하늘의 이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천도에. 이때 이 천, 이 천이 하늘을 가리키는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천이 그렇다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이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스카이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이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자연과 피시스, 자연으로서의 피시스, 인간이 세운 노모스 규범, 피시스라고 할 때 이 자연은 인간과는 인간의 의지나 뜻과는 무관하게 그대로 있는 자연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딱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구별이 되는데 그렇다 해서 이 피시스가 이 천이 이 피시스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공자는 자연 사물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로는 천도를 이야기한다고는 합니다만은 육아에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인간이 세워놓은 질서인 노모스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이거 노모스인데 천도라고 하는 것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갖다 하늘에다 기대해놨기 때문에 이건 마땅히 왜 내가 너한 마땅히 행해야 할 바 도리 그러니까 인사를 이렇게 하십시오 누가 이렇게 하면 왜 공자님한테 공자가 인사하는 말이 딱 이렇게 할 것 이렇게 말하면 누가 제자가 아 선생님 왜 인사를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다리 하나 쪼개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자님 이 자식이 절도가 없고 질서가 없기는 절도와 질서가 뭡니까? 그럼 공자님 하늘의 이치니라 이렇게 딱 말하지 않겠어요? 하늘의 이치라니요 네? 요즘 세상에 하늘의 이치라니요 다음 아고라에 가서 한번 토론해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공자님 하늘의 이치라는 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 도리다 즉 우리가 정신을 고도로 사유를 해보면 하나의 깨달음이 있을 수 있죠 마땅함에 대한 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 마땅함, 요걸 갖다 한자로 한마디로 쓰면, 의롭다. 의가 돼요. 의, 정의, 의.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만이 가진 거죠. 그죠? 가치의 자각이니까. 즉, 이렇게 따지면은, 얘는 의식 절차가 하나 형적인 측면이 있고 질서의 측면이 있는데 이론적으로 이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건 사실 천도라고 할 때 이 천도는 이런 고대 그리스적인 의미에서 피시스가 아니라 인간의 하나의 규범의 근거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인데 이것이 사실 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공자의 사상에서 예라고 하는 것은 의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마땅히 행해야 될 바에 예의 근거는 의에 있다. 예의 근거는 의에 있다. 그렇다면 하나가 남습니다. 공자에서 하나가 남는 게 뭐냐? 어질다고 하는 인이 남죠, 인. 사실 어떤 것이 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민이 남았어. 이런 인에 대해서 극히 보면 여기서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 예를 회복하는 것, 이게 공자가 인이라고 말했어요. 또는 직역을 하면 나를 이겨내고 예를 따르는 것인데, 예를 회복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사사로운 마음을 이겨내고 보편적인 예의 정신으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사사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긴다고 하는 게 뭔 말이겠어요? 나를 이긴다. 정해서 나를 이긴다는 게. 자해. 자해 공갈단. 우리는 누가 들으니까 자해 공갈단이 나를 이긴다. 째찍하고 막 등을 막 풍선을 째찍질하고 편다 보인다들처럼. 네? 나를 이긴다는 게 사사로움을 이긴다는 게 뭡니까? 요 사람들이 지금 나를 이긴다고 할 때 이 사사로움이라는 게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논어 문장에서요. 이 기 나오잖아요. 자기 기, 나, 자기를 가는 요 기자 있잖아요. 요거 나오면요. 거의 100% 안 좋은 뜻이에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를 이긴다고 하는 게 요 기라고 하는 건 이미 안 좋은 거네요. 그러면, 원래는 좋은 놈이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원래는 좋은 거였는데, 살다 보니 얘가 지금,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원래 착한 놈이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 이렇게 찌질해져가지고. 이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이 복내라고 하는 게, 복력 아니다, 복내입니다. 복녀는, 김동현의 감자에 나오는 사람이 복내. 복내는 족같다. 이럴 때 그 복녀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냐면, 원래 뭐가 있었는데, 되찾는다는 뜻 아니에요? 그쵸? 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something 굿이 먼저 있어요. 그죠? 여기 있었어. 근데 여기에다가 뭔가 X가 더해져가지고 얘가 기가 돼버렸어요. 그쵸? 지금 요 말의 프로세스가. 그래서 얘를 없애면 something 굿으로 돌아왔는데 요 something 굿이 얘란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요 문장이 극히 복내라는 말이. 그러니까 원래 좋은 놈이 얘예요. 얘. 얘. 그죠? 그러니까 얼핏 이 텍스트를 얼핏 보면은 지금 보세요. 극기 복내라고 하는 말, 나를 이기고 얘를 회복한다.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예요, 동사예요. 이 문장을 그대로 분석해요. 명사예요, 동사예요. 동사죠. 이기기와 회복하기죠. 이는 어떤 액티버티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액티버티, 어떤 상태. 허는 짓, 그렇죠?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그러니까 누군가 제자가 선생님 이니 뭡니까? 그럼 아따 했다 인받아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꺼내주고 이런 게 아닌 거라. 행동하는 액티버티를 말하는 게 이는. 이 성격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막 외우잖아요. 극기복내 막 외우잖아요. 이걸 외울 수가 외우면 안 돼. 이거를 그러니까 참 이게 답답한 게요. 그러니까 군군 신신 부부자들 임금 다운 상태 그러잖아요. 아까 그 정명할 때도 그런 것처럼 나를 이긴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악한 사사로움을 이긴다 그 말 아니에요? 사악함을 이기려면 미승희 학생이 지금 내가 유승희한테, 유승희 너 지금 극기야, 사악해.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유승희 학생이 나한테, 그러세요? 그냥. 전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제 정신 아닌 거죠. 사람 아닌 거죠. 그죠? 정말이요, 선생님? 이게 하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이봐, 당신 지금 사악해 이렇게 말하는 됐어. 나 더 강화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놈도 있을 테고, 그죠? 이대로 살기 내버려둬. 미친놈아, 내버려둬. 어? 이렇게 뭐 보태준 거 있어? 사악하면 보태준 거 있어? 지금 극기를 하기 전에 요 이전에 요 여기 뭐가 하나 지금 제가 말한 거예요. 자기를 이기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기의 사악함을 자각하는 단계가 먼저 있어. 그죠? 요 앞에 고말이 생겼대. 이봐, 당신 사악해. 어? 이기하겠네? 그죠? 누군가가 사악하다고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여기 있어야 되고, 아니면 자기가 사악함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게 사사로움을. 마에 빠진 것을 알아야 되는 거라, 마에 빠진 것을. 이게. 그러니까 요 앞에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가치를 자각하는 단계가 있어요. 즉, 가치 자각이 하나 있고, 이게 가치가, 뭐가 마땅한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뭘 기준으로 해야, 뭐가 사악한지를 알지 않겠어요? 그죠? 기준. 그러니까 기준을, 가치라는 게 뭐예요? 기준이 되는 가치. 이게 뭐냐면, 사실 이게 의의를 자각해야 돼, 의의를. 뭐가 마땅한 건지를 알아야 돼. 하늘의 이치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런 다음에, 어, 이게 하늘의 이치였네. 거기에 비추어서 나를 뜩 보니까 내가 기야, 사사로움이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극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들어있는 독을 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독을 빼는 거니까 요 극기라고 하는 게 요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단계, 소극적인 액션이야. 소극적인,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거죠. 소극적으로 사사로움을 제거해. 일단 사사로움을 제거하는 거야. 인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프로세스를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말이 이게. 본래적인 인간이 되는 프로세스. 그래서 이제 복기를 빼는 거라. 내가 유승이한테 너 이봐, 어? 여기 사악해 이렇게 말하면 어, 그걸 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수도 하고 이제 막 산에 가서 도도 닦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인사도 똑바로 하고, 막, 이제, 공자님이 말하는 이게 있잖아? 그, 극기 5단계,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극기 프로그램을 지금 뭐, 인터넷으로 이제, 동영상 학습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극기를 딱 하니까, 근데, 극기를 할 때, 무조건 사장 날마다 떼뱉기듯이 막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날이면 날마다 극기 한다고 되게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를 회복한다. 얘, 이, 얘를, 회복한다. 그럼 이거 회복은 뭐냐면 챙겨오는 거잖아요. 적극적인. 이거는 적극적인 포지티브한 액티버티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근데 얘는 뭐예요? 여기는 형식이고 여기는 내용이죠. 그죠? 겉으로 보나 속으로 보나 꽉 찬 사람이 되는 거지. 얘를 회복하는 게. 하늘 마땅함에 걸맞도록 행위하고 마땅함의 내용을 내 안에 가지고서 행위하는 거죠. 그게 인인 거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인은 이는 마땅함이라고 하는 의와 그 마땅함을 근거로 한 표상들인 예, 이 모든 것을 포괄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갖다 자각하고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과정 전체를 가리키는 상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예를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이 인인데 이는 동사예요. 분명히 하죠. 가치를 자각하고 사사로움을 이겨내고 그래야 하여 얘를 회복하는 것, 이게 인이라고 하는 것. 요 개념을 인과 의와 예, 요 세 가지 그거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제 이론적인 측면, 공자 이론의 측면에서 요 세 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가 읽은 논어입니다. 어디 책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 제가 논어를 쭉 읽으면서 아주 쌈박하게 해석이 안 돼, 자꾸. 뭐 여기 어떤 얘기 보면은 의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이게 또 인에서 이 얘기 나오고 도대체 이 양반이 어떤 새끼가 쓴 거야? 도대체 짜증도 나고. 그래가지고 핵심 어떤 책을 읽으면 인과 예와 의가 공자사상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극기봉례라고 하는 말에 착안을 했어요. 이 극기봉례를 착안을 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다시 말하자면 예, 의라고 하는 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로서의 하나의 기본적인 가치, 기본 기준. 천도로서 되게 말해지긴 한데 이 천도가 순수한 의식 자연은 아니에요. 이것에 근거해서 하나의 형식적인 의식과 이 질서를 갖다 체득해서 형식적인 질서로 여기 드러낼 수 있죠. 이게 예인 거예요. 예. 예의 바른 놈 할 때. 그런데 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들을 포괄한다 이거예요. 어떤 것을 아 무엇이 마땅하고 옳은지를 알고 그런 다음에 현재 그 기준에 비추어서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를 자각하고 요 단계는 극기는 요 여기다 요 중간 단계 이제 반성하는 거지 비춰보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반조 비춰보는 거 반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사로움을 덜어내는 거예요. 닦는 거죠. 그죠? 이런 뭐, 공경을 하다, 뭐, 성실하게 한다든가, 뭐, 신독, 뭐, 율곡 선생님 말하는 신독, 혼자 있을 때, 뭐, 조심할 것,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세수를 깨끗이 할 것,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나면은, 이런 네거티브한 소극적인 행위들이 계속 축적되면서, 결국, 구체적으로 뭐냐, 요, 예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이 공자 사상이 아주 멋진 게 뭐냐면, 극기 복례, 이 예가,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가 뭐 뜬금없는 극기 복리라든가 또는 뭐 극기 복례가 아니라 가령 뭐 돌아갈 귀자를 사고 뭐 귀천이라든가 네? 하늘로 돌아간다든가 이렇게 써버렸으면 이거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 됐을 거라. 무지하게 자기 사사로움을 갖다 없애가지고 그냥 이게 승천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뜬금없는 예로 돌아간다. 예를 회복한다. 이게 뭐냐. 얘는 원래 있던 거니까. 인간이 타고난 거니까. 공자의 성선이라고 하는 게 선하게 타고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 그게 원래 그렇다는 얘기예요. 맹자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를 회복한다는 게 예라는 건 여기 나온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얘기거든요. 사사로움도 사실 현실에서 살다 보니까 되잖아요. 그 결국 뭐냐면 극기하는 것이든 복례든 현실을 벗어나서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때가 묻으면 날마다 뜯어내고 또 얘를 계속 회복해가는 평생도록 해나가는 이 현실 생활 속에서의 과정인 거예요. 이게 현실 철학이에요. 플라톤처럼 막 느닷없이 매트의 강을 막 건너가서 이데아를 막 이데아냐고 이렇게 이게 아닌 거라. 이게 공자 사상이 가진 현실적인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현실 철학. 이게 힘입니다. 멋있잖아. 사실 뜬금없는 얘기가 없으니까 이해하기도 쉽고 설명하는 것도 좋아요. 제가 서양철학 하면서도 뭐 해결의 절대적 정신 설명 안 돼. 그냥 느껴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공자는 되거든 현실적으로. 이게 동아시아 사상의 힘이고 우리가 동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쉬워요. 이해가 됐어? 텍스트에 나와 있는 얘기는 오늘 마저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공자 부분을 그냥 읽어보시죠. 남은 부분을 어떻게 강의할 건지 간단하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공자 얘기를 오늘 제가 했고 다음 시간에는 노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1번째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마음 깊이 저는 페르시아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 페르시아에 가면 뭐 페르시아의 그 카페트 하나만 좀 구해오면 저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아테네스,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목차를 보고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히브리인과 유대교의 기원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필론 그리스도교의 탄생, 초기 그리스도교 사도 바울로까지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12번째 시간에 사도 바울로까지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라는 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게 서부 사상이 미친 영향이 뭐냐?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성서는 어떤 기본적으로 성서는 어떤 식으로 읽어야 하는가? 근대 철학, 중세 이후의 철학들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성서에 대해서 말은 많은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소문만 무성하잖아요. 묵상하라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묵상하라고 잠만 아주 끄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플라톤주의와 그리스도교 그 다음에 성 아우구스티누스 요 얘기를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철학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변증법 유대교는 신비주의 이슬람교 이 부분을 빼고요 안셀무스 아벨라루두스 아퀴나스 스콜라 철학 그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서양 밖에서의 철학적 종합까지 둔스 스코투스와 오커무 윌리엄 그 다음에 서양 밖에서의 철학적 종합 이렇게 해서 15번 이제 전반기 학기 15번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끝냅니다. 근데 공자와 유교 노자 이거는 한 번씩 하는 이유는 한 번씩 나눠서 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끝까지 우리가 공자도 15년 했는데 뭐 15주를 못 버티겠어요? 그죠? 끝까지 버티는 힘으로. 예.